365일 366일 다시 365일 238일 이렇게 1334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의 항공은 4.19 민주인형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Globale Politik hörbar. Ein Podcast der Friedrich-Ebert-Stiftung. Friedrich-Ebert-Stiftung Koreas. Taewolho Menschen-Demonstration Koreas ist. Menschen zusammen, Menschen gleichzeitig. Seoul waren es Menschen. 한해 전에 auch Gewalt vorhanden. 물대포에 의해서 고령의 농민이 사망하게 되는 살해당한 아픈 경험 때문에 초기부터 Wollten Sie denn von Anfang an die Absetzung der Präsidentin Park? 촛불은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Es war die Amtsenthebung der Präsidentin Park. Die Regierung und der Präsident Moon Jae-in möchte natürlich und dem neu gewählten Präsidenten Moon Jae-in. 문재인 대통령이 des neuen Präsidenten Moon und den NGOs werden sich wieder, denke ich. Koreas, danke sehr. Friedrich Ebert Stiftung. Sangjang, 대한민국 촛불 시민. 귀하는 대한민국의 평화적 집회와 장기간 지속된 비폭력 시위에 참여하고 권위주의에 대항하며 신생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집회의 자유행사를 통한 모범적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베를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대표 쿠르트백. 상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체 조카 세월을 아니의 음악을 담당한 정미이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그림을 그린 풍주입니다. 제 옆자리엔 찬미공주님이 빠지셨어요. 지방에 가 계셔서. 잘 지내셨나요? 아, 예, 잘 지냈습니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사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그 정리하느라고 일주일을 보냈네요. 네. 팟캐스트를 위해서 일주일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집중이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럴 때가 있... 그래서 이 편집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멍 때리고 오늘 있다가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편집해달라는 것도 그냥 그대로 내보내셨더라고요. 네, 잘하셨어요. 좀 산만하죠. 아, 예.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들어봤는데 음악 소리가 막 너무 시끄러웠다.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네, 그 이번에 편집을 할 때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무슨 날인가요? 12월 9일은요. 그네 정권에 대한 국회 탄핵 가결이 1주년. 아, 그때 막 가슴 졸였던 게 생각나네요. 그쵸. 국민의당이 날짜를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벙커원에 가서 파파이스 공개 방송을 보는데 자리가 없어서 맨 뒤에 벽돌 같은 데 위에 올라가서 추미애가 열변을 토하는 거를 벙커원 밖에서 비 맞으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작년 이맘때 우리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그죠? 상 받을 만해요.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려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네. 독일 에버트 인권상을 취소해달라고 독일 재단에 막... 항의 방문하고 항의 전화도 하고 항의 서한도 보내고. 에버트 인권상은 프리드리 에버트 인권재단에 칼과 이다 파이스트 부부가 이 재단에 재산을 기부하면서 1994년에 인권상을 제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오래됐군요. 장혜진 양이 수상하면서 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그저 혼자 있었던 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친구들을 도와주었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었는지 무엇인지 몰라 무섭습니다. 비상구를 향해 걸어갔을 때 문을 열었더라면 뒤를 한 번만 돌아봤다면 친구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제가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면 많은 친구들이 탈출하지 않았을까란 죄책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평생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12월 3일 일요일 오전 6시 9분에 낚싯배가 전복이 됐잖아요. 아, 네. 급유선에 부딪혀서 전복이 됐는데 22명이 타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이 되었는데 12월 5일 날 총 15명 사망으로 수색을 종료했어요. 되게 빨리 종료가 된 건지 그때 세월호보다는. 그러니까 배가 뒤집혀서 선실 내 11명은 탈출을 못해서 사망을 하고요. 네. 2명은 바다에 표류하다가 사망을 했고요. 2명이 실종되었을 때 이 실종된 2명은 12월 5일 날 찾았고요. 그리고 3명은 선실 밖에 있다가 바다에 떨어져서 구조가 됐고요. 배에 갇힌 4명 중에 1명은 깨진 창문을 통해서 본인이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아있던 3명은 에어포켓에서 1시간 30분을 버텨서 구조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포켓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막 에어포켓이 있네 없네 없으면서 있는 거 아니냐고 뻥친 거 아니냐고 이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에어포켓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렇겠죠. 세월호는 이 낚싯배보다 훨씬 더 큰 배였으니까 그러면, 그 에어포켓도 굉장히 넓은 부위를 차지했을 거고 좀 더 빠른 대처를 했더라면은 아이들도 다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안타깝죠. 발견한 게 있어요. 세월호 희망을 걷는 사람들. 세월호가 출발했던 인천항에서 팽목항까지 걸어가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순례길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하여튼 중학생 9명이 걷기를 시작했대요. 그러고 마을회관 위주로 숙박하면서 마을 길을 계속 조성해 나가는 거지. 만약에 누군가가 나 오늘은 시간이 있는데 걸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 길을 걷는 거지. 단체에서 혹시 내일부터 54일간 걸을 거예요 하면서 일정 보면서 합류하고 자기 괜찮네요. 일정에 맞춰서 다시 떠나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세월호 희망을 걷는 사람들 순례길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hopeway.kr hopeway.kr 네, 여기 들어가면 이분들을 후원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한번 가서 봐주시고 이분들도 3년이 지났는데 네. 아무것도 된 건 없고 그쵸.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쳤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이런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네요. 그래서 아 세상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쵸.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보면서 사회적 참사특별법 통과되기 전에 네. 공동 발의를 했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네. 다시 자기네는 공동 발의해서 빼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거기는 네. 없는데 정유섭이 나와서 참사의 진실을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해운업계에 있던 사람이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거기서 그런 아 정말 쓰레기다. 예산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 전액 삭감한 경로당 쌀, 전기료, 냉난방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고 플랜카드를 걸은 거예요. 예산안 통과되기도 전에. 경로당의 냉난방비 삭제한 거는 박근혜 때죠. 네. 아하. 이제 꼬장 피웠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게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 그 원내대표가 만나서 예산안 합의를 했어요. 네. 본회의를 5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자기들 총회한다고 안 나왔대요. 오전 11시에. 다른 당 의원들은 저녁 10시까지 총 11시간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국회의장이 참다 못 참아서 그냥 본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더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지들 빼놓고 투표한다고 이거 날치기라고 생쇼를 거기서 난리를 쳤는데 그런 한국당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그냥 진행을 하신 거죠. 그때 또 다시 우르르 또 나간 거야. 자유한국당 애들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그래가지고 표결을 붙여서 예산이 통과가 됐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던 국민의당이 반대표를 많이 냈어요. 자유한국당 애들이 만약에 참석해서 반대한다고 투표를 했더라면 법인세법이 통과가 안 되고 반대가 됐겠죠. 근데 법인세법은 통과가 됐어요. 그 와중에 예산안 통과하기 전에 국회의원 월급 중에서 일반 수당이 646만 원에서 663만 원으로 17만 원 인상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와중에 지네들 거는 다 올렸다 이거지. 완전 정신 나갔네. 자기네들 얘기로는 6년 만에 2.6% 인상했다고 하는데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올렸다고 보좌관도 증언했고 보좌관 얘기 나오니까 어린이회관 그때 있었던 민주당 보좌관은 누굴까요? 궁금하네요. 다들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과 경찰 공무원 증원 예산은 1원도 늘릴 수 없다고 그 자기네들은 그래놓고서 지네들 월급은 올렸다고 정말 민중의 적들이네요. 반대한 국회의원 집에는 경찰도 소방에도 출동하지 말자고 최저시급 부분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러게요. 씁쓸하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어르신 기초연금 월 25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국고 지원으로. 시행은 야당의 반대로 내년 9월부터. 일부러 욕먹으려고 그러나? 예전에는 네. 언론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플랜카드도 그냥 막 널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는데 요즘은 바로 즉각 반응하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석현 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같이 플랜카드를 다 어르셨는데 어르신 기초연금, 아동수당,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과정 이렇게 현수막을 해놓고 그 밑에 그렇지만 시행은 야당의 반대로 내년 9월부터 시행합니다라고 플랜카드에 같이 올린 거죠. 현수막에. 이게 다 야당 때문이라고.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거를 이제는 한 개 한 개 바로바로 잡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그럼, 하고 있죠. 놔주면 안 돼. 그래요. 틈을 맞아요. 보여주면 안 돼. 다스는 누구 겁니까? 버스에서도 와이파이 가 된다고 12억 5천만 원이 책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유한국당 애들이 반대해가지고 6억 원을 감액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난 거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말 중에 애들이 핸드폰을 너무 봐가지고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민중의 적이라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기쁜 소식. 예. MBC 사장 최승호 씨가 된 거. 예. 최승호 씨가 MBC 사장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예. 기쁘지만 뉴스 타파 어떡하지? 6명이 5년 만에 예예. 복직을 하는데 예예. 그중에 전원 복직. 예. 박성재 씨도 있잖아요. 네. 근데 박성재 씨도 뉴스타파에 계시던 분이거든요. 예, 예, 예. 뉴스타파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야.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예. 거의 해직 언론자들이 그렇죠. 아. 돌아가면 그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할 텐데. MBC는 잘 된 것 같아요. 네. 예. 언론이 제대로 언론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 방송도 그렇고. 네. 배현진 씨는 떠난 것 같던데.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변상욱 기자님 본인이 베트남을 다녀오셨대요. 문정부 탈원전으로 베트남 원전 수주 무산이라는 제목으로 M1보가 냈다고 문화일보였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베트남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하신 거래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2011년부터 고민하다 2016년 봄 공산당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 아~ 그런데 이제 이거를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리려고 아~ 정보통에 들렸다 하면서 어쩌저쩌고 하면서 신문도 그대로 받아쓰고 얘기도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베트남이 대한민국보다 낫네요. 나 옛날에 대만을 보면서도 우리나라가 좀 더 민주주의적이고 이런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아닌데. 계속 보니까 대만이 더 우리나라보다 그쵸, 좋은 나라인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네. 막 삶의 질이 겉으로 봐서 좋다고 해서 아니죠. 좋은 게 그쵸. 절대 아니더라고요. 네. 많이 반성했습니다. 옵션 열기, 옵션 열기, 옵션 열기. 저도 인스타에서 봤는데 옵션 열기 공무원 수 늘리면 나라 2년 만에 망하고 최저임금 올리면 1년 안에 망한다. 법인세 인상하면 3년 안에 망한다. 그런데 문재인 이 인간은 이 세 개를 모두 같이 한다. 대한민국 끝났다. 12월 5일 날 제가 봤었거든요. 네. 그때 그 밑에 댓글에 어디서 복사했길래 옵션 열기 공무원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사람들이 옵션 열기를 또 많이 찾아봤나 봐요. 검색어 1위도 하고 네. 그러니까 댓글 부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예. 김어준이 예. 그러니까 댓글 복사해서 붙여넣는 과정에 옵션 열기라는 걸 그대로 올렸던 거죠. 그 네이버 측에서는 그 옵션 열기가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태그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나온다고 뭐 어쩌고 그러던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너무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지. 아, 댓글 부대들이 예. 아. 열심히 지우고 있대요 지금. 지우고 있어도 옛날에 캡처해놨던 거로 갖다가 올리는 걸 보니까 안철수도 2015년 12월 13일에 네. 자기 트윗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갖다가 그 밑에 댓글이 그대로 옵션 열기 아. 이렇게 해서 현명한 결단 지지합니다라고 댓글이 또 달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일단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한 건 이제 이제는 또 다 캡처를 해놓은 거지. 다 네. 삭제를 하고 이러니까. 훌륭해. 도대체 나라하고 무슨 짓들을 한 건지 잠깐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옵션 열기. 옵션 열기. 옵션 열기. 훈훈한 얘기. 이니 피자. 난리 났어. 피자마루. 피자마루가 중소기업체잖아요. 네. 예산안 통과되고 나서 기재부 직원들 고생했다고 350판을 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니 피자라고 하죠. 어떻게 이니 피자를 낼 생각을 했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였어. 네.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물 들어올 때 노저우시라고. 그렇지. 네. 그래서 뭐 매출이 20에서 40% 증가했대요. 피자마루는. 갑자기 먹고 싶은 거야. 그 피자마루가 사랑의 1만 판 피자 나눔업체래요. 계속 실천하고 있다고. 중소기업체 이런 식으로 살리는 거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많으니까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그 구두 신화 중소기업체 예. 그거 다시 구두, 생산되고 아지오. 있고요. 예. 예. 저는 아지오가 이제 재창업한다고 그래서 예. 펀드 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 목표 금액이 5억 원이래요. 아. 펀드가 그리고 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펀드 참여할 수 있고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거는 2018년 10월 31일 날 다시 그 돈을 상환받는데요. 자세한 문의는 다음 카페 구두 만드는 풍경으로 해달래요. 구두 만드는 풍경. 아지오라고 해야지. 아유, 풍정사계. 세븐브로이라고 그 수제 예, 예. 맥주라는데 세븐브로이가 롯데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겠죠,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도 예, 그 예. 비서실에 쏜 건지 모르겠는데 국내 햄버거 기업 M 회사 햄버거를 네. 준 거거든요. M이니까 맘스터 치킨이 없겠죠. 치킨버거랑 감자튀김만 있어요.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헌법은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130조가 제10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5장 법원 중에 105조. 105조 1항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항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4항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원래 이렇게 보면은 4년이나 5년이잖아요. 네. 대법원장의 임기 6년, 6년 대법관의 임기 6년, 법관의 임기는 10년. 검찰 이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뜬금없이 적폐청산을 12월까지 한다 그래가지고 뭐지? 뭐 12월이 이번 달인데. 그러니까 이번 달인데. 뭐 이번 달에 다 할 수 있나? 정말 뜬금없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으로 김어준하고 주진우 기자. 주진우가 무죄. 이번에 무죄 받았죠.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인가? 아, 그렇죠. 네. 축하할 일이죠. 네, 예. 그렇죠.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예. 장시호도 검사가 원래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2년 6개월로 나와서 협조하지 말라 뭐 그렇죠. 이런 의미인 것 같아. 검찰에 협조했다가는 이꼴 난다. 이거 완전 그래. 이거잖아요. 그렇지. 야, 뭐 치산. 근데 장시호 얼굴이 붓기가 빠진 건가 아니면 수술을 다시 한 건가 다른 사람 됐던데. 커트를 해서 그래요, 커트를. 아, 그래요? 아니, 그때는 얼굴 이렇게 부어가지고 약 맞은 사람처럼 막 이랬었거든. 근데 이번엔 좀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 근데 수술을 너무 많이 한 티가 너무 많이 나고. 얼굴에 한 번, 한번 얼굴에 손댄 사람은 평생 손을 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돈봉도 많지 않은 이영렬 지검장이 터지자마자 사퇴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무죄 선고받았어요. 맞아, 맞아. 근데 그 부장판사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조의원이라고 저번에 1월 달쯤에 이재용 영장 기각시켰고 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 위로를 위해서 위로를 목적으로 제공한 거라서 금품이 아니라고. 진짜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뀐 것뿐이야. 네. 피자마루 피자 먹고 싶네요. 아, 저도요. 박근혜 정부 때겠죠. 네. 청와대에서 의료약품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자낙스라는 거는 437정을 썼대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용이 뭘까? 아닐 거라고. 한 방을 거울로 다 둘러놓고 약을 그렇게 먹고 한 뭐 했을까 알아. 계속 잠만 재웠겠죠. 스스로 잠을 잔 건지 재운 건지 재움을 당한 건지. 박근혜 지금 깜빵에서도 아프리카를 걱정하고 있다고. 웬 아프리카? 깜빵에서. 아프리카 TV가 아니고? 네. 풍주쌤의 수비학. 연도카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도카드 12번 더 행맨에 대한 얘기고요. 카드 이름이 더 행맨이에요. 매달린 사람. 타이틀만으로도 느낌이 빡 오시죠?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럼 행맨이 어떤 카드인지 그림부터 살펴볼게요. 맨 위에 로마 숫자 12가 써 있어요. 맨 밑에는 영어로 더 행맨이라고 써 있고요. 한 남자가 T자형 십자가에 오른쪽 다리가 묶인 채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왼쪽 다리는 구부리고 있고 양손이 뒤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의 표정은 괴로워하거나 두려운 표정이 아니라 여유롭고 평온해 보여요. 고요해 보이기도 하죠. 남자의 시선은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남자의 머리 뒤에 후광이 비추고 있어요. 대충 그림의 이미지가 그려졌나요? 네. 일단 한 발이 묶인 채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상황 자체가 편치 않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제 남자의 머리 뒤에 후광이 비추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카드 중에서 14번 템퍼런스 카드하고 그때 이제 천사의 머리 뒤에 후광이 비추고 있었거든요. 타로 카드의 메이저 카드 22장 중에 12번과 14번 두 카드만이 후광을 비치고 있어요. 근데 후광은 아무한테나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깨달음을 얻은 자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는 게 편한 상황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또. 아. 그만큼 12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이제 한쪽 발목만 묶여서 거꾸로 매달린 힘든 상황에서도 이 사람의 표정이 괴롭거나 힘든 표정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평온해 보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런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내가 알던 것과는 다르게 뒤집혀 보이겠죠. 그쵸. 세상에 대한 다른 시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시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연도 카드 12번은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연도 카드 12번 더 행맨이 키워드는 sacrifice, sacrifice입니다. 희생, 네. 재물, 네. 재물로 바치다. 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네. 듣기만 해도 힘들 것 같죠? 재물로 바치다. 희생, 재물, 거꾸로 매달린 사람. 힘들 것 같아요. 12번의 해에는 한쪽 발이 묶여서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내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발목을 죄어오고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중심을 잡아야 하고요. 끊임없이 이 상황을 견뎌야 돼요. 견뎌내야 해요. 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잘 버티는 게 최선이에요. 예. 12번의 해에는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바꾸거나 달라지게 하기 어렵고 이 상황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는 시기죠. 세상이 나의 신념을 시험하는 때이기도 해요.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가 몰랐던 세상을 보는 시각이 생기면서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다 내려놓은 마음으로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3년을 지나왔는지 볼게요. 9번 허미스 해. 나를 흔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해이고요. 10번 휘로브 포춘의 해. 터닝포인트와 레벨업의 계기가 되는 해를 지났어요. 그리고 11번 저스티스 해에 내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 하는 해를 거쳐서 12번 더 행맨이 해를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11번 저스티스 해에 확실히 내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 12번에 매달릴 때 홀가분하게 가뿐히 거꾸로 매달릴 수 있어요. 11번 저스티스 해에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쉽게 좋아지진 않아요. 될 듯하면서 되지 않고 해결이 안 되고 남아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12번의 해에는 해도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를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12번의 해는 무엇을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 그냥 마음 편히 그 상황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발목이 묶여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그게 12번의 해예요. 이럴 때는 발버둥만 치지 않는다면 버틸만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2번이신 분들 잘 버텨오셨고요. 내년에 12번이실 분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냥 마음 편히 즐기시면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가져보세요. 다른 세상에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한 해를 잘 버텨보세요. 오늘 풍주쌤의 수비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비학 연도카드를 쭉 듣다 보면은 예. 내가 중심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나답게 그리고 내가 나를 컨트롤 할 수 예, 있게. 그쵸. 그게 참 쉽지 않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지난 방송에 얘기했던 거예요. 네. 구미 씨가 박정희 제사상 차리는데 예산을 쓰느라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안 한다. 네. 그랬는데 바뀌었대요. 구미 씨도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대요. 해야지. 문경하고 상주는 아직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그 현장실습, 네. 특성화고 현장실습 하는 거는 2006년도에 원래 폐지가 돼 있었대요. 아, 진짜? 예, 폐지됐는데 이명박 때 산업체의 요구를 하면서 무작정 시행을 다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 폐지하기로 했대요. 너무 잘했죠. 어차피 그렇게 괴롭힐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그러게요.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재산 되찾기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 최순실 박근혜 때 촛불의 힘으로 환수 MB 전두환 최태민까지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 재산 되찾기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 재산 되찾기 운동 해외 도피 재산 추정치 상위 10개국 해서 2010년 기준으로 나온 그래프가 있었어요. 네. 1위는 중국이고요. 1조 1890억 달러. 2위는 러시아. 7980억 달러. 3위는 한국입니다. 7790억 달러. 4위는 브라질. 5520억 달러. 해외 도피 재산. 명박 있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씁쓸하네. 이명박이 포항 지진에 성금에 500만 원 네. 냈다고 얘기했잖아요. 일본 쓰나미 때 2011년도인가요? 일본 국민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모금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페북에 올렸는데 경향신문사 한국신문협회 해가지고 광고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광고를 그대로 올렸더라고요. 1823억 원을 모아가지고 일본 적십자에다가 전해주고 직접 피해 지역을 찾아가서 위로를 했죠. 이명박이.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1823억 원을 모아준 거야, 일본에다가. 그때 그 광고 문구에 보니까 ARS하고 모금 계좌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해가지고 정부하고 중간에 돈을 얼마나 모아서 띵땅을 했을 거야. 1823억 원을. 빨리 잡아가! 좀... 둘, 셋, 넷. 먼동이 떠는 이른 아침에 길게 뻗은 도곡동을 누비던 잊을 수 없는 삼자의 이 땅이 190억 되어버렸네 가스와 맞닿은 이 땅이 BBK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둘, 셋, 넷, 다스 먼동이 떠오는 이른 아침에 길게 뻗은 도곡동을 누비던 잊을 수 없는 삼자의 이 땅이 190억 되어버렸네 가스와 맞닿은 이 땅이 BBK 랄랄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라랄라랄라랄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라라 위키리크스 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현주 국회의원을 국민 성김 부분에서 선정을 했다고 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장난 아니 장난? 아니 아니 2017년도 국민 성김 국민 섬김 부분에서 이현주 국회의원을 선정을 말도 안 했대요.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한테 욕을 할 대로 다 했는데. 그래서 JTBC가 이상하잖아. 네. 말도 안 돼. 아이고 확 갑자기 또 화가 나네. 국민 얼마나 우습게 보는데. 그러니까요. 밥하는 아줌마라고 그랬나? 이름만 같을 뿐 실제 관련 없다. 예.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이은재. 2017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어. 위키리크스에서? 아니 이거는 다른 데서인 것 같아. 아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단톡방에 공연주? 올렸던 아. 신현희 광남구청장 네. 징역 1년 구형 받았는데요. 아, 아직은 구형이에요? 예. 어쨌든 그런 사람들 계속 처벌 받아야지. 그러니까 계속 자기네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책임을 지워줘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길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냥 일반인이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그쵸.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하는 발언은 면책특권이 된대요. 그쵸, 그래서 예.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는 거야. 그런 애들도 다 혼나야 돼 진짜. 면책특권이 웬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스웨덴 국회의원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 네. 비교한 게 있었어요. 근데 스웨덴은 그 면책특권이 없대요. 아. 그리고 스웨덴은 없어져야 예, 보좌관도 없대요. 우리나라 7명에서 9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보좌관들이 제대로 일을 해서 국회의원이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영업자들은 뭐하지? 그리고 그 오촌살인사건에 아니 오촌살인사건이 아니라 유경재단에 연루됐던 그 민주당 보좌관은 도대체 누굴까? 강원랜드에 채용된 사람들 중에 보좌관이었던 애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폴리시로부터 글로벌 사상가 선정이 됐죠. 미국의 외교 전문가. 글로벌 사상가? 원래는 100명 선정하는데 이번에 50명만 선정해가지고. 올해는 특히 획기적 사상으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싱크스라고 합니다. 북핵 문제 등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열린 정부를 이끌며 대화와 평화를 강조해온 점을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변호사의 특권을 포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부분도 언급됐다고 하네요. 아무튼 훌륭한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그냥 믿음이 가. 지난번에 노래 너무 시끄러웠어. 바흐의 예수는 나의 기쁨을 듣고 왔습니다. 바흐 좋다. 나도 바흐 좋아. 저희 피아노 배울 때는 학원에서 체르니 들어가면 바로 바흐를 같이 시켰었거든요. 아. 바흐의 그 평균율적인 에이. 게 너무 멋있어요. 맞출까요? 12월 16일 토요일 노란 크리스마스 콘서트? 네, 예. 아.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12월의 노란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네네. 하네요. 아, 이거 정말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네. 6시 30분 네. 안산 화랑유원지 합동 분향소 앞 광장에서 하고요. 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청소년 동아리 경연 대회라 그래가지고 네, 신청 받죠. 네. 선착순 신청 15팀 받아가지고 참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좀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네. 하시네요. 좋아 좋아. 네. 12월 9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네.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 김장 나눔 목포 신회항 대구에서는 송년회 하고 부모님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안 봐도 정말 그렇죠. 세월호 엄마 아빠는 존경합니다. 마칠까요? 마칠까요?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13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